지바이 도리는 각 시대에 놀던 나와 헤어지기 싫었어. 장독 뒤에 숨어서 하루를 울었고 댕자나무 꽃잎만 흔들었다네. 지나버린 어린 시절 그 어릴 적 추억은 댕자나무 울타리 시되어 놀던 나와 헤어지기 싫었어. 지나버린 어린 시절 그 어릴 적 추억은 헤어지기 싫었어.